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최초의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개화기에 서양 음악의 선구자였고 1931년에 나온 신정 찬송가 편집위원이었던 김인식 선생이 작사한 바로 이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좌측 상단에 1905년이라고 작곡 연대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이 최초로 수록된 초기 장로교 찬송가인 찬성시가 출판된 해입니다. 1905년이라면 우리나라 역사상 매우 안타까운 아픔의 역사가 있던 해이지요. 을사늑약으로 민족의 비통이 사무치던 때 아닙니까? 온 겨레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 휩싸였던 어려운 때였지요. 백성들의 기상은 땅에 떨어지고 못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여 방방곡곡에 몰려다니며 울부짖어 아우성거리고 나라의 앞날이 막막하여 비탄에 젖어있던 그야말로 처참했던 때입니다. 이때 나라를 잃은 슬픔에 자결한 사람도 줄을 이었다고 하는데요. 충정, 공, 민영화는 자결하면서 남긴 고궁민서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국의 장래, 그 희망은 예수의 종교밖에는 없습니다. 라고요. 정말로 슬픈 이 백성을 위로할 이는 주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던 이때가 기독교가 성장하는 엄청난 기회였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희망을 잃은 이 백성에게 참빛,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위로가 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성장이 1905년에서부터 기적적으로 확연히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데요.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완전히 배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05년 교회 참석자가 6,500여 명인데 비해 1906년에는 12,000여 명이나 되었으니까요. 이런 와중에서 당시 20세 청년인 김인식이 이 찬송을 짓게 된 것이죠. 시대가 시대인인 만큼 당시에 이 찬송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김인식 선생은 평남 강서 출신으로 평양 숭덕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음악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선교사인 헌트 부인과 스누크 양에게서 음악 이론과 성악을 배우고 오르간과 바이올린까지 배웠다고 합니다.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 상동 청년학원 중학부에서 음악 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때까지 어느 학교에서도 음악을 가르치는 교사가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최초의 음악 교사가 된 것이죠. 그 뒤에는 지금의 중앙고등학교인 기호학교와 진명, 오성, 경신, 배재 등 여러 학교에서도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YMCA 안에 합창단을 조직해서 활발히 연주 활동도 하고 종교교회에선 찬양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흔들의 메시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합창곡을 번역하여 연주를 했고 많은 찬송가를 번역했습니다. 그는 국악에도 관심을 보여 영산회상, 여민락, 가곡체보 등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서양 악보화하는 데도 힘썼고요. 애국가, 전진가, 국기가 등 여러 곡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곡조인 Near the Cross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도훈이 작곡한 것인데요. 이 곡 역시 주님의 고난을 노래한 크로스비의 찬송가인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에 붙인 곡이기 때문에 그 찬송 가사에서 따라온 제목이지요. 찬송의 내용도 비슷하여 한동안 이 찬송도 크로스비의 작사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도우는 미국 코네티켓의 프린스턴에서 태어나 우드스톡에서 교육을 받았고 청소년 시절에 예수를 믿어 노르윅의 침례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200여 곡이 넘는 찬송을 작곡하였는데요. 그의 곡의 대부분은 크로스비의 시에 붙인 것입니다. 그는 데니슨 대학에서 명예음악 박사 학위도 받았지요. 도훈이 작곡한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187장 너 이제 흉악하나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75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315장 돌아와 돌아와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 337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377장 예수 따라가며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476장 주 예수 넓은 품에 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등 16편이 그것입니다. 이 찬송은 지어진 지 이미 10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그 원문이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은 채 원작 그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찬송을 애창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7음계이긴 합니다만 음계로 보나 박자로 보나 다분히 국악적이고요. 선율 진행이 통곡하는 것 같지요. 특히 후렴에서 예수여 예수여 하는 후렴 부분에서 비록 노래는 하고 있지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민족이 너무도 많은 한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꼭 그렇게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생이 되어 첫 성찬에 참여하면서입니다.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에 참여하는 날 정말 지루하여 참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의미 전달이 마음속에 확실하게 없을 때인데 성찬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요. 집례하시는 목사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반주자는 계속 이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를 반복하여 연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매번 성찬식에서는 이 찬송이 연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 찬송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철이 들고 성령에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신앙심이 깊어지면서 이 찬송은 제게 아주 큰 은혜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 나를 위하여를 들으시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소망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아 죽였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받으소서 예수 예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십자가 죄를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